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저국 해방 이런 두돌을 맞으며 제중조선인 정견 앞에서 15일 편지를 올렸습니다. 편지는 저국 해방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시고 조선혁명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선군정치로 민족자주위협을 승리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반만년 민족사에 처음 보는 인민이 주인된 새 나라를 건설하시었으며 조국 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시어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셨다고 밝혔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혁명위협을 그대로 이으시어 선군정치로 조국의 자의적 전쟁 억제력을 억척같이 다지시고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연전연승을 안아오심으로써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수호하셨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총대중시 군사중시 사상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며 불면불위의 헌신과 로고로 김일성 김정일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주체 핵강국 천안무족의 군사강국 불패의 사회주의 보루로 일도세우신 위대한 선군용장이시라고 격찬했습니다. 편지는 제중조선인 정연합회와 전체 제중조선인들이 전민족적인 대단결을 이룩하여 미제와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 핵전쟁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리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겨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